브라질 주체사상이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이 북조선 위협설을 떠들어 대는 것은 북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저들의 적대시 정책,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체는 그래서 역사적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해결점 지역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조선은 피해자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의 핵무기들이 영을 쓰기 전에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대도시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